HUBS 당신의 숨겨진 이야기 인사이드 아웃 여러분은 혼자 있게 됐을 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면서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것 같은데요. 저는 다이어리도 쓰고 책도 읽고 하면서 그 시간만큼은 알차게 보내려고 최선을 다하곤 해요. 여러분도 혹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 이것만은 꼭 한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혼자만의 시간은 신기하게도 낮보다는 밤에 밤보다는 새벽녘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의 주위를 감싸고 있던 여러 일들,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한 시간, 두 시간을 보내다 보면 늦은 시간까지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아, 단순히 새벽에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왠지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언뜻 이상한 기분이 들 때 말이에요. 노래 한 곡 듣고 다 같이 오늘의 감정 만나봐요. 오늘이 지나는 너에게 백예린의 아주 오래된 기억 친구 새벽에 느끼는 감성과는 또 다르게 이면에서 느껴지는 감정인 공포와 함께 할게요. 공포는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이성적이고 극렬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생물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 가장 역사가 깊고 강력한 감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여기서 새로운 사실, 공포심을 느끼는 생물은 인간을 포함한 고등 동물에게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들 공포라고 말하면 어떤 상황들이 떠오르시나요? 귀신을 본 장면이나 누군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들이 떠오르기보다는 누군가 나를 뒤쫓아오는 것 같아 불안한 감정들이 떠오르시나요? 그럼 잘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공포는 높은 위치에 대한 고소공포증, 공공장소에 대한 광장공포증, 밀폐된 장소에 대한 폐쇄공포증, 낯선 곳에 대한 제노포비아, 어두운 곳에 대한 어둠 공포증으로 다양하고 개인마다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내며 나타나죠. 이런 공포는 대부분 불안에서 시작돼 그 불안 요소가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 공포로 확대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 둘씩 경험하면서 공포심에 빠지게 되면 원래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행동을 하며 극복해 나갑니다. 그럼 우리의 몸속 어디에서 어떻게 이러한 공포심을 발생시키는 것일까요? 노래 한 곡 듣고 함께 알아봐요. 25살에 난 아직 여름이었죠. 바다는 좋았는데 무서운 줄 모르고. 오웬의 스물아홉. 난 가을이 되었고 이젠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요. 아프지 않아야 했고 어딜 나가기가 무서워야 했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 잠들 나이가 점점 돼가나 봐요. Don't you think about it anything.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제보다 무거운 어깨 그 위에 뭐가 남아있을까. 꿈에 깼던 어느 날 너무 이상했었고 다시 보니 조금 늦은 듯 했어요. Don't you think about it anything.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제보다 무거운 어깨 그 위에 뭐가 남아있을까. 어제보다 무거운 어깨 그 위에 뭐가 남아있을까. 28살의 나에게 아무렇지 않았으면 하는데 지금도 무거운 내 어깨 그게 난 벌써 미안하네.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가장 흔한 예로 공포 영화를 들어 공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들 공포 영화 보면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하잖아요. 저는 화들짝 놀라기도 전에 눈과 귀를 막아 어떤 내용이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럼 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걸까요? 공포를 느끼는 뇌의 부위는 감정의 뇌로 불리는 변연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연계에서 두려움을 느끼면 그 밑에 있는 치상하부에 자극을 전달하고 자극을 전달받은 뇌 하수체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로부터 자율신경계의 반사작용이 시작되고 흥분한 교감신경은 온몸 구석구석에 반응을 전달하며 심장 박동수를 빨라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포를 느낄 때 함께 느껴지는 소름이 생성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공포가 느껴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짝꿍이 돼버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느껴지는 소름도 동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름에 더위를 날리기 위해 공포 영화를 본다라는 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공포는 불과 몇 초 지나지 않아 신경계를 자극하고 강렬하게 몸 전체를 훑고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여름에도 공포가 더위를 날려주는 색다른 방법이 돼주고 있나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공포가 느껴질 때 같이 얘기해보고 공포 영화까지 알아봐요. 10cm의 그대와 나. 오래된 찻집에 비스듬히 앉아 메뉴판을 집어 나에게 건네던 어떤 걸로 할까 아무거나 좋아 난 잘 모르니까 너와 같은 걸로 익숙한 자리에 익숙한 음료는 다 그대로지만 사실은 우리 헤어지던 날 그대와 나 그대와 나 그대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공포스럽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강아지가 허공을 보고 짖을 때, 문이 갑자기 닫힐 때, 혼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을 때가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사소한 일에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공포가 더 극대화되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괴담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실화 괴담을 바탕으로 영화까지 만들어진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광주에 폐쇄된 한 정신병원이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음산한 이곳을 둘러쌌고 괴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죠. 병원장이 정신병을 앓다가 자살한 뒤로 이 병원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간다는 소문이었는데요. 이 병원의 자리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던 형무소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곳과 관련이 있는 땅주인, 병원장, 직원들, 환자들까지도 죽어나가고 있고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생겨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직원들과 환자들 모두 기피해 결국은 폐쇄된 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으며 TV 방송에도 퍼져 급기야 2012년 CNN 선정 7대 괴기 장소로 알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로 어떤 영화인지 짐작이 가능하신가요? 바로 곤지암입니다. 이 괴담은 1990년대 중반 폐업한 정신병원이라는 점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시작됐습니다. 영화 곤지암은 실제 유튜브에 곤지암 정신병원 공포체험 영상이 많은 조회수를 차지했던 것을 모티브로 해 7명의 남녀가 괴담이 얽혀있는 병원에서 공포체험을 생중계하는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괴담이 그 공간을 음산하게 만들기도 하고 공포를 더 잘 느끼게 해주는 요소로 변신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괴담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진다면 믿으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저 달빛에 그려지는 그대의 미소를 간직해.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 먼 그대여. 너울 속에 그대 얼굴이 떠올라. 또 찬 바람이 불어와 그대의 맘을 뒤흔들면 포근한 저 바람 되어 안아줄게.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맘을 흔들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마음은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잔뜩 긴장한 토끼처럼 언제든 도주할 준비를 하고 있죠. 특별히 경험하지 않은 일부터 경험해본 일까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우리는 공포를 느끼기는 하지만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지금까지도 괴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감정들만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나요? 결국 공포는 아이러니하게도 무서우면서도 색다른 경험을 가져다주는 경험이 된 것 아닐까요? 그럼 공포와 함께한 오늘의 인사이드 아웃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강상윤, 기술의 천지인 저는 성재훈이었습니다. HUBS